눈물이 납니다. 내 맘이 보여서 내 진심이 느껴진다면 내 맘이 보여서 내게 오는 길 찾는다면 나의 모든 마음 주고 싶어 나의 곁에 그대 영원토록 있는다면 세상이 지쳐가 마지막 사랑은 그댈 위해 쓰고 싶은데 마지막으로